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이 즈음에서 메이꼬 노동당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에게 14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메이꼬 노동당 대표단 단장인 알베르토 아나야 구티에레스 전국 지도자가 전달했습니다.